조선소의 바닷가 양식장들에서 올해 첫 다시마 생산이 시작됐습니다. 양식장 면적이 지난 시기보다 늘어난 가운데 부포, 구미포, 옹진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비롯한 소해 지구에 예년에 보기 드문 다시마 작황이 펼쳐졌습니다. 씨부침이 잘 되고 다시마 모의 성장 상태가 좋아 정보당 높은 수확고를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하루 100여 톤의 맛 좋은 다시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.